개막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 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3 오늘 2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아, 와가 약해. 와가 약한데. 네. 오늘 추석 이후 추석 때 이 다녀서 제가 추석 전에 특집하고 나서요. 네네. 오늘 2주 만에 뵙습니다. 지금 잠시 후에 우리의 스타, 아, 네. 우리 증권인 훈이는 네. 잠시 후에 장소를 올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끼리 먼저 좀 시작하는 것 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이 교수 어떻게 지냈어요? 인사부터 해야죠. 네. 본인 소개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클 이영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지냈습니다. 어떻게 그냥 지냈어요? 아, 뭐, 추석 때 그래도 뭐 바빴을 거 아니에요? 아, 추석 때요? 내려갔다 왔죠. 처가댁에? 처가댁 출장. 네, 본가는? 본가도 갔다가 처가댁 네. 출장. 근데 네. 본가에 갔다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가장 막힌다는 추석 당일날 네. 오후 시간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성묘는 어떻게? 성묘는 그 전에 갔다 왔어요. 아, 그 전에? 네. 아. 그래서 엄청 막히더라고요. 내려가는데 5시간 반. 네. 근데 이번에는 하루가 더 놀았잖아요, 뭔가. 네, 네. 화요일 날까지 놀았는데. 올라오는 날도 막히던데요? 아, 그랬어요? 네. 저는 하여튼, 저희 아버님이랑 할아버지가 네. 다른 곳에 계세요. 아. 그래갖고, 이틀을 성묘 다니다 보니까, 뭐, 멀진 않아요. 저는 아주 서울 근처에, 뭐, 태계원에 있고, 뭐, 그런데, 가까운데, 아우, 그래도 피곤하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하루 잠깐 쉬었는데요. 네. 피곤하게 지냈어요. 근데 좀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나 살이요? 네. 아, 살은 똑같은데.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많이 안 먹었어요. 음주하시고? 아, 음주도 할 게 없었죠. 조금 먹었지, 조금. 조금? 네네. 아, 시장 상당히 좀 재밌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 시장은, 아, 그럼 우리 또 잠시 후에 네네. 그분 오시면 아시겠지만, 모처럼 대박이 터졌어요. 그죠? 근데 아, 오늘 윗골이 달던데? 아, 오늘 날짜가 어떻게 돼요? 오늘 날짜가 10월 6일이죠. 10월 6일 화요일이 되겠고요. 네. 뭐 지금 동시효과 들어가는 시장인데. 근데 뭐, 어떤 분이 벌써 쓰셨더라고요. 네네. 바로 올라왔었는데. 근데 그분이 팔았던 것 같아. 네. 말하자마자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방송하고 그 다음날 시초가가 플러스 100원인가 해서 네네. 100원이었는데 그날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후기에 쓰셨더라고요. 네. 그냥 장난삼아 조금 사봤더니 상한가 먹어서 깜짝 놀라서 팔으셨대. 그럼 사는 얘기가 뭔지 알아? 깜짝 놀라서. 어, 그 뭔지 알아요? 뭐라고? 이승원 교수님 좋아하시는 네. 음주와 돈 생겼다고. 아, 근데 그때 네. 파신 분은 좀 억울해. 네. 그 다음에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거리를 달았는데 네. 오늘 거의 뭐 20몇 프로까지 올라왔었어요. 어... 네. 근데 정말 어찌되었건 제가 말할 때는 꼼짝도 안 하고 네. 전기차가 네. 어찌되었건 훈이 과장이 얘기하니까 가잖아. 훈이 과장과 우리 네. 교수 두 분이 같이. 아니, 나는 그냥 바람머리했잖아. 왼손이지. 네. 왼손? 왼손은 거들뿐. 왼손이지. 근데 네. 잠시 또 얘기 들어봐야 되는데 네. 이 훈이 과장이 들어보니까 그 내일인가 이번 주에 네. 또 탐방도 또 지적한대요. 아, 탐방을 또요. 요즘 보니까 하여튼 재밌게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잘 몰라. 저는 그날 처음 들었잖아요. P&E 솔루션이라는 걸 태어나서. 네. 근데 시가총액도 얼마 안 되더라고. 네. 근데 지금 1000억 됐나? 네. 네. 아, 뭐 1000억 됐을 거예요. 며칠 전에 800억 얼마인데 네. 주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건 제가 잠시 후에 그 에이스 차원에서 잠시 얘기해 네. 다시 한번 얘기하겠고요. 시장 얘기 좀 해보죠. 네. 네. 어떻게 시장 보고 있어요? 아, 시장은 뭐 어떻게 보나 마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냥 시장이 그 개별주 섹터 단에 있는 애들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작은 것만 움직여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의미 있게 움직이는 단을 보게 되면 네. 개인들이 안 좋아하는 거 듣보자? 아, 듣보는 아니죠. KTNG가 왜 듣보야? 아, 역시 내가 잘못 알아들었네. 개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네, 네. KTNG 뭐 이런 게 올라가. 그리고 네. 이제 LG화학이 눌렸다가 하면 좋은데 급하게 가. LG화학이 급하게 가고 SDI도 은근히 쭉 올라가. SDI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50% 가까이 올랐으니까 급하게 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이런 거 세게 가고 그러니까 근데 화학 섹터 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 좋았으니까 그쪽을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매매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 시세 개발주 섹터 단에서 시세 연속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시세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게 당일날 사서 다음날 팔고 다시 또 크게 밀리거나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게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좋으나 네.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나는 시장에 대한 쪽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셔도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은 바이오 비싸죠. 그래도 좋은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 수급 쏠리죠. 네. 그다음에 뭐 국정조지라고 해서 화장품 올라가죠. 뭐 전기차 올라가죠. 네. 거기다가 또 뭐야. 그다음에 뭐 갑자기 또 인터넷 은행 한다고 해서 인터넷 은행 관련주 올라가죠. 네. 그다음에 뭐 컨텐츠 갑자기 또 좋아서 컨텐츠 올라댕기죠. 네. 이게 뭐냐면은 시장에 돈이 한 곳으로 쏠릴 수가 없고 그렇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파도 치듯이 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 사이클 잘못하면은 시장에서 네. 손실이 매우 가중되는 네. 그런 시장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다. 네. 근데 대신에 이제 사이클 잘 타면 대박인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 잘 타기가 쉽지 않은 시장에 대한 쪽이 네.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 뭐 한국 시장 아직까지 뭐 적극적으로 사야 될 만한 네. 그런 이슈에 대한 쪽이 없기 때문에 네. 인덱스 플레이 하는 쪽에서도 짜증나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올라가서 지수 올라가는 날 누가 야 지수 올랐는데 수익 좀 낮겠다 이러면 제일 짜증나는 시장이거든. 오늘 같은 날이. 속으로 캐즈키지. 네. 제일 짜증나는 그런 최근 시장이 좀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시장 보면은요. 아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시장 재밌어요. 시장 잘 보여. 네네. 제가 늙어서 잖아. 늙어서 잖아요. 전 주식이 이렇게 머리 아파서 생각 하나 안 하는데 네. 지금 시장이 너무나 잘 보여요. 왜냐하면 잘 보인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돈 먹을 게 널려 보여. 뭐가 널렸어? 아, 그게 뭐야? 얘기 좀 해줘봐, 얘기 좀. 아니, 이런 거죠. 왜냐면 이게 다 올라가면 또 재미도 없잖아요. 네. 다 떨으면 재미없잖아요. 네. 근데 보면 그냥 좋다고 생각하는 거가 슬슬 올라가요, 지금요. 좋다고 생각, 뭐가 좋은데요? 저요? 위닝스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위닝스는 어떻게 알았지? 아, 근데 제가 무슨 개념이냐면, 네. 그냥 또 이제 윗사람들이 딱딱 찍어주네? 윗사람들이? 왜냐면 윗사람들이 자꾸 그러잖아요. 네. 이번에 그 벌써 이번에 준비된 게 거기서 한 달 전에 나온 건데요. 네. 그 한국판 블랙코리아가. 여러분들은. 블랙프라이데이? 네, 블랙프라이데이. 바꾸 헷갈려. 짜장면 먹는 날이야, 블랙코리아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블랙프라이데이도 지금이야 그러지만 이게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네. 그리고 싱싱코리아. 하고 또 싱싱코리아 2탄이 11월 10일부터 네네. 13일 날 있고요. 네. 또 오늘 보니까 블랙프라이데이 2탄이 옆에 또 나온대요. 그런데다 조금 더 미신쩍다 그러니까 적극 더 하라고 독려하고 있대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이제 그 유통업체에 갖고 더 좀 하라고.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정부 방침에 제일 적극적인 게 누구야? 롯데잖아. 롯데죠. 신동빈 회장이 그쵸.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라고. 네. 이게 이제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롯데백화점 갔더니 별로 살 거 없던데? 자기 나 이마트 가서 오징어 땅콩 샀는데 그래서 오리온 오르잖아. 네, 오징어 땅콩 네 봉 샀는데 네 봉. 그게 전부인데 블랙, 최대 수혜 주지.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산 게 그거밖에 없어. 아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건 자꾸 중국 사람 많이 오는 것도 화면을 보여주고. 네. 그렇잖아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저는 작년보다 이렇게 많은 제 눈에는 이렇게 많이 안 보이거든요. 네. 저는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단일 점포 매출 증가 이런 거 네네. 미국 주변 많이 보이잖아요. 네네. 저는 워낙 명동이랑 잠실이라는데 네. 그 면세점이나 백화점을 자주 가니까요. 네. 알거든요. 네. 단일 점포 매출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제 눈에는. 근데 하여튼 신문이나 TV 보면 난리 나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만 여하튼 그런 게 많이 있고요. 오늘 보니까 인터넷 전문은행 말이요. 네. 이제 다 끝났잖아요. 3개 업체가 신청했죠. 신청했고요. 마지막에 또 절묘하게 한 게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방송하고 그 쉬는 동안에 나온 네네. 거지만은 저기잖아요. 우리 텐센트 형님과 네네. 이베 형님이 다음 카카오에 합류했잖아요. 네네. 이거 무조건 된다라고들 얘기하잖아요. 다음 카카오가 어쨌든 간에 제일 뭐 될 것 같죠. 자체가 빵빵하잖아. 페이팔에다가 위챗페이까지 붙었으니 위챗이었나? 네, 위챗페이. 텐이 아니라? 텐페이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인데. 있고 뭐 위챗페이도 네. 있고. 아 근데 이렇게 네. 보면 그러면 이제 재료는 이제 노출됐잖아. 네네. 이제는 그게 되면 다이고 안 되면 좋다는 거잖아. 네. 근데 오늘 또 혹시 보셨어요? 뭐요? 아 그래서 오늘 아침 보면서 괜히 그런 거 있잖아 보면서 쓰는 숨 짓는 거. 쓰는 숨 짓는 거 누가? 왜냐면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이 보면 다음 카카오는 이제 재료 노출될 게 다 나왔거든. 그리고 핀테크도 일단 금융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일단 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물론 장기적인 건 남았지만 새로운 뉴스 나올 건 별로 없어요. 이제 다 났어. 네. 그리고 이제 이제는 삼성페이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방송 PD분들 자체가 아 지겹게 무슨 또 삼성페이야 이거거든.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분이 한 마디도 하셨어? 뭐라고요? 제일 높은 분이 누구야? 아, 그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얘기 하던데 뭐 금융 개혁을 가져와야 된다 했는데 또 무슨 종목이 저걸 찾아야 되지? 아니, 그래. 아니 그게 아니야. 아, 그게 뭔데? 대통령께서 딴 말도 하셨잖아. 뭐라고? 부진하다. 뭐가? 금융 개혁. 아, 그러니까 인터넷 그 전문회 속도 내라 이거거든. 아, 그 얘기예요? 그 얘기지. 아, 나 그래갖고 뭐 금융 개혁 서둘러야 된다 그러길래. 아, 그 도대체 관련 상대적으로 왜냐면 노동 개혁 이번에 나왔잖아. 네. 어쨌든 법령은 안 됐지만 하여튼 뭐 노사정 대타협이 나왔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금융 개혁이거든. 근데 보니까 금융 개혁, 인터넷 전문은행 속도전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무슨 뭐 북한이야 속도전하게? 이 사람이 지금 말을 한번 하시네. 종목이구만 그분은. 뭔 소리 이 사람아. 네. 삐비빅 해야 된다. 네. 세계 최고의 종목 나왔잖냐. 뭐. 제가 어떻게 보여드려. 폭스바겐. 아, 폭스바겐. 역시 우리 존경하는 조선일보. 혹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네. 조선일보 검색하셔야겠고요. 폭스바겐 종북. 북한 경영 이런 거 하면요. 정말 빵 터집니다. 그래서 네. 아이고 웃겨갖고 네. 너무. 일관된 종북. 어? 뭐든지 나쁜 놈. 그리고 드디어 이제 폭스바겐을 옹호하는 사람은 빨갱이로 몰리는 침튀어. 아, 쏘리. 아, 그래서 무슨 얘기다 그랬지? 아, 그래서 예. 그게 재료가 계속 나오는다네요. 그래서 뭔가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폭스바겐이 양팔 껍질을 같이 계속 비리가 나오듯이 예? 지금 보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양팔 껍질이야. 폭스바겐 어쨌든. 그래서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정말 그런 늘 그렇지만 이제 좋은 주식을 사야 된다는 뭐 그런 또 항상 느낌은 있지만 주식은 재료가 넘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냉정하게 아니 무슨 재료가 그렇게 넘쳤어요? 아 계속 나온다는 거죠.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저런 거죠. 유통 같은 경우에도 네. 계속 세일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싱싱코리아? 네 싱싱코리아는 뭐 워낙 예정된 거고 거기서 연말에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민망하니까 새로운 이름을 명명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블랙 프라이데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는 이제 그 한 10몇 년 전에 20몇 년 전에 미국에서 처음 나온 거고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성경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보니까 한국적인 이름으로 또 만들되게 나오는 거니까. 한국적이나 마나 그게 이제 유통사들이 주도하니까 그게 되나? 오히려 인터넷으로 그냥 사는 게 더 싸두만. 아 그러니까 몇 개 예. 물건만 약간 의미가 없어 블랙 프라이데이. 이게 유통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걸 주도한다는 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그죠 웃긴 거 되겠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하여튼 재료가 계속 넘쳐난다. 그 연말이 될수록 4분기 갈수록 뭐 재료가 넘쳐날 것은 맞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다만 수급은 여전히 꼬여 있죠. 수급은 꼬여 있고 오늘도 잠시 얘기했지만 앞으로 나온 변수 중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여하튼 시장에서에 대한 그런 걱정거리 그런 거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머지 마켓에 대한 걱정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 분명히 있겠지만 일단 너무 그렇게 겁먹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시장은 좀 다시 우상향 한 거 아니냐. 난 지수 차원도 다시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제 2000포인트, 코스피는 2000, 그리고 코스닥은 700 앞장서서 이제 숨고르기라고 좀 보거든요. 네. 하지만 일단 최소한 지수 때문에 무슨 어려움을 겪을 건 없다. 그래서 지수를 보지 마시고 종목으로 잘 대응하시면 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일단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올라갈 것 같아요. 시장이. 뭐 시장이? 예, 네, 시장 자체가 네. 그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이 올라가면 아, 뭘... 6월부터 지금은 시장이 쉬었잖아요. 시장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지. 하여튼 6월부터 시장이 지금 그 이제 꺾였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다시 힘차게. 힘차게. 힘차게. 아, 진짜로. 아, 뭐 외국인이 들어와야 힘차지. 외국인도 안 돼. 외국인이 그럼 들어와요? 아, 외국인은 상관없이. 상관없이 어떻게 힘이 차?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잘. 잘. 아, 진짜로. 진짜로. 아, 그래서 그게 걱정. 이러면 바로 악성 댓글 달린단 말이야. 근거 없는 얘기 하지 마라. 상관없어. 상관없어. 난 평생 근거를 갖고 얘기한 적 별로 없어. 확신을 갖고 얘기해. 확신을 갖고 얘기해. 느낌과 감각. 왠지. 초. 네? 왠지. 네, 그래서 이슈 어떤 건 좀 봐야 될지 각자 이슈 좀 얘기해 보죠. 일단은 우리가 중점으로 볼 만한 것들. 최근에 이제 남은 이제 이슈가 뭐가 있을까? 네. 10월 달에 이제 실적 시즌 오늘부터 이제 실적 발표 들어가잖아요. 네. 7월부터. 알코아 이제 네, 실적 네, 발표 네, 들어가는데 네. 오늘도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실적으로 움직였거든요, 사실은. 삼성전자 바로 아는데 뭐 스마트폰 시장 뭐 다 꺾인 거 아는데 어쨌든 돈은 벌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 돈 잘 벌고 있고 마이크론도 그렇게 주가 쳐내리더만 반도체 가격 갖고 쳐내리더만 실적 생각보다 좋다고 네. 좋을 거라고 해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이제 오늘도 SK하이닉스 움직이고 네. 뭐 삼성전자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SK이노베이션 뭐 SOIL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적이 LG화학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 관련돼서 잘 나올 수 있는 애들 중심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반등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이 이제 어닝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가장 큰 체크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11월 달에 있을 파리 기후 협약 회의. 요게 또 이제 그 모멘텀을 또 하나 주지 않겠느냐. 네. 최근에 오늘 뜬금없이 OCI가 올라왔거든요. 네. 오늘 그런 걸 보게 되면 네. 이 태양광 쪽에서 단발 단기적인 모멘텀 네. 이런 것들이 좀 형성될 가능성. 왜냐면 또 태양광 낙폭과 되거든. 네. 낙폭과대들 하나 움직인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반도체 소재 쪽 있잖아요. 네. 지금 보게 되면 반도체 소재 쪽에서도 반도체 이제 그 납품하는 뭐 그 테스트 소켓이라든가 이런 쪽들 이런 쪽들이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시장 작살 그 반도체 SK하이닉스부터 빠지면서 네. 걔네도 낙폭과대가 나왔는데. 네. 그쪽에서도의 흐름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업종이 지금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화학 네. 그다음에 이제 화학 중에서도 중소형 화학주들 뭐 이런 쪽들 실적 나오는 애들 어닝 시즌 나오면은 그때가 이제 매도 타이밍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태양광 납폭과대 네.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쪽들도 역시 납폭과대 이런 쪽에서의 접근 자체가 좀 유효한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뭐, 그리고 또 네, 하나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노는 것 중에서 하나는 콘텐츠. 아 콘텐츠. CJ&M 하나도 안 빠졌거든. 그러니까 그 큰 것 네. 중에 그 코스피에서는 KTNG고요. 코스닥에서 CJ&M. 네, 사상 최고가 그런 가는 게. 예. 네, 그 두 네. 개밖에 없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따시피 작년 가을쯤이었죠. 작년 가을쯤에 자는 애가 네. 두 군데 입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삼성전자랑 CJ&M. 그러니까. 네, 모든 사람이 네, 생각과 달리 CJ&M을 갔단 말이죠. 그래서 걔가 그 친구가 작년 겨울부터인가 1월부터 월급 받아부터 조금씩 CJ는 주식을 샀네. 네. 양바로 버는 거 있죠. 월급 벌고 주식으로 벌고. 아. 진짜로. 자사주라 1년 동안 못 팔 텐데. 자기가 그거 사면은 1년 동안 못 파는데. 직원도 그래? 직원도. 네, 직원들 사면은 1년 동안 안 돼요. 아, 팔면 그래? 안 돼요. 네. 그럼 상관없지 뭐. 내부자 정보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럼 뭐 안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네. 그럼 그건 상관없고 하여튼 그렇게 동안.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나름. 같고. 아, 많이 나온 김에 그 좀 최근에 이슈 보면 역시 우리 또 이 교수의 이 이슈 자동차 네. 네. 전기차 어떻게 그 얘들 잠깐 커멘트 해주시고요. 전기차는 네. 실적이 크게 나오진 않는데 네. 그거죠. 그 전기차가 방향은 맞는데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을 좀 맞지 않았을까. 다만 이제 이게 그렇다고 전기차가 완전히 또 죽어나가는 게 아니고 또 다시 튀어 올라올 텐데 네. 일단 그 전기차는 틈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화장품도 가고 네. 어느 날은 바이오 갔다가 어느 날은 제약 갔다가 어느 날은 컨텐츠 갔다가 인터넷 은행 갔다 이게 애들이 지금 주도권을 못 잡고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전기차가 지금 주도권을 잡고 싹 한번 뽑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삼성전자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오늘부터 실적 시즌 들어가니까 살짝 이제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이런 형태 이런 쪽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긍정적이긴 한데. 그 삼성 SDI 실적이 또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아요. 대형 2차전지 쪽에서에 대한 실적이 잘 나올까 LG화학도 요거에 따라서 또 주가 흐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쉬어가 좀 숨고르기가 좀 들어가겠지만 SDI나 LG화학 쪽에서 실적 2차전지 쪽 실적 난다라는 것만 보여주게 되면 또 한 번 오를 가능성은 있다. 다만 요때 이제 다른 테마가 없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전기차도 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사연 없는 종목 없고. 맞아. 사연 없는 종목이 어딨어. 없지. 다 좋지.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좋은 주식이 되려면,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핀테크도 다 내용 좋아요. 올라갈 것 같아. 전기차도 다 올라갈 것 같아. 클라우드 다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지금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제약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저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누가 이제 시장에서 그걸 더 예쁘게 봐주느냐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업종군 내에서 누가 예쁘게 봐져지느냐 시장에서 요거를 갖다 그냥 따라가는 전략을 써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업종 갖고 우길 상황에 대한 쪽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슈는 실적이잖아요. 어찌 됐든 실적 시즌이잖아요. 뭐 네. 알콰도 그러고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큰 그림을 좀 잡아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도 워낙 많고 이 소리 저 소리 좀 헷갈리니까 제가 나름 지금까지 조사한 거 분석해서 보면 미국부터 일단 말씀드리면요. 미국은 이번 분기에요. 이번 분기에 실적 컨센서스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3.2에서 마이너스 3.5% 정도 감익. 전년 동기 대비 예, 보셔야 되겠고요. 12개월 예상 기준으로 보면 한 마이너스 2%? 그러니까 12개월. 그러니까 실적만 보면 지금도 안 좋고 1년 후도 지금부터는 감소폭이 줄지만 여전히 안 좋고. 그래서 그렇게 안 좋은 이유는 크게 봐서는 그동안의 유가의 하락, 두 번째는 달러 강세, 세 번째는 글로벌 경기 후퇴, 이런 것들이 역으로 세기가 맞물리면서 좀 안 좋았다, 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향후 12개월 실적이 2% 정도 감소하면 어느 정도냐?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항상 보면 2009년에 10% 이상 감익을 했어요. 그 이후 최대로 안 좋은 거다. 네, 그래서 예상 실적 기준입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감익되면?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갖고 결국은 지난 주말에 나왔던 고용 신규 일자리에 지금 생각보다 적게 늘어난 거 이걸 하면서 경기 부진, 그래서 금리 상승의 지연 뭐 이런 것들 이런 쪽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근 미국에서 금요일 날 그리고 어제 월요일 날 상승한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갖고 야 경기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은데 주가는 왜 올라갈 수 있겠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올라갈 수 있지 주가는. 근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맞는데 수급으로 올라가고 돈의 힘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똑같은 주가를 보면 지금 PER이 한 16배인데 네. 내년도 감이로면 17배 정도 간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그렇잖아요. 그럼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으나 네. 또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대표적인 거가 이제 미국에서는 탐리라는 애, 토마스 리라는 친구는 지금 방향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가는 올라갈 길밖에 없다. Nowhere else to go up 이거예요. 그 사람도 보면은 되게 세게 얘기하더라고 나와서 방송에서. 왜냐면 그건 완전히 떴기 때문에. 예. 수년 동안 한 3년째 그 사람만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 떴기 때문에 믿어줘야 돼요. 그 맞춘 놈이 장땡이 총이 없겠어. 그렇죠. 또 하나 이제 BMO의 브라이언이라는 또 친구였어요. 네. 이 친구도 어디? 또 BMO. BMO? 예. 네. BMO 몰라요? 몰라요. BMO가 이제 저기죠. 밴쿠버 몬트리올 뭔가 해갖고 네. BMO일 거야 아마. 제가 그 줄이는 말은 모르겠는데 BMO도 알아주고. 몬트리올? 캐나다? 아니 몬트리올이란 거 하여튼 그게 하여튼 영국 자본인가 모를 거야. 아, 그래요? 정확한 건 네. 모르겠어요. BMO라고 하면 유명하죠. 우리 BMO. 엄마 캐나다 갔어. 네. 오늘. 왜 가셨어요? 몰라. 출장. 네 출장. 근데 이제 그 BMO 근데 거기서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들은 캐나다 한 번도 못 가봐. 지금 그렇게 안 좋다는데 뭔 그 뭔 소리냐 이거죠. 왜냐면 지금 보면 이번 3분기가 실적 턴 떨어진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똑같은 논리인데 지금 마이너스 3%인데 내년에 2%면 감소폭은 지금이 바닥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기가 다 다르다. 무슨 얘기냐 하셨죠. 그런 게 이제 미국이고요. 미국에서는 그럼 뭘 사야 되느냐. 역설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S&P 500 중에 올해서 제일 많이 올라온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제일 많이 오른 게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 네,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역설적으로 보면 건축 만드는 회사 올랐어요. 무기 관련주. 예, 예. 왜냐면 요즘 보면 매번 나오잖아요. 이번에 네. 또 사람 뭐 많이 그 대학생들 죽였잖아요. 네. 그럼 윌슨 뭔가 하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또 총엔 무식해갖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꾸 무기를 못 사게 그런 규제 법안이 나오고 준비하니까 빨리 사자 이거야. 빨리 사자. 역설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네, 네. 그리고 역설 또 하나 보면 이렇게 상황하느니 셀프 디펜스를 해야겠다. 그래서 총을 많이 산 거예요. 농담이에요. 그게 두 번째로 많이 올랐어요. 그것도 S&P 그것도 거의 올해 80% 올랐을 겁니다. 그 주식에 윌슨 아니 윌슨이 뭔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니 그 우리 보면 스미스인가 무슨 권총 예, 스미스 앤 뭐라는 거 있어요. 예, 예. 윌슨인지 아니라 스미스 뭐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권총 회사 하면 착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지금 괜찮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보면 미국에서는 역시 IoT 사물 인터넷 그런 게 있고요. 미국에서도 전기차 이런 얘기. 미국에서는 전기차라는 얘기보다는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BMO 측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만 보면 국내는 보면 여전히 감익인데 예? 그 아니 그 이 그 그 아니 감이 아니라 이금 많이 늘어나죠 그래요. 전년 동기 대비 3분기는 워낙 좋게 그 20몇 프로인가 증액으로 증액으로 나오는데 그 컨센서스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하락 속도가 하락 속도가 작년에는 하락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한 달 전에도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그거에도 못 미치고 작년에는 3분기가 대한민국 전체가 어닝 쇼크 났어요. 그거에도 10%, 14%가 또 모자라게 났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럴 정도 아닐 거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올해는 지금도 줄어들었는데 한 달 전 대비 한 6% 정도 빠진 거로 아니 죄송합니다. 3개월 전에 대비 6에서 7% 한 달 전 대비 1, 2% 떨어졌거든요. 근데 올해는 대충 어닝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난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더 좋아지는 거, 아니 더 좋아진다기보다는 한 달 전 대비 지금 컨센서스에 올라가는 것은 얘네 또 화학, 그리고 얘기 나왔던 필수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 그게 있고요. 대표적인 건 역시 자동차. 근데 자동차는 자동차 절대 많이 팔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달러 한 효과죠. 그러니까 요번에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이기 어떤 컨센서스가 맞춘 건 원달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달러랑 엔달러가 두 개 보면 지난 6월 말 대비, 그러니까 2분기 말 대비 각각 8이랑 6%씩 올라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에 따른 원달러, 엔달러 효과에 따라서 지금 이게 컨센서스가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이런 것들이 보면 추세적으로 뭐 4분기 어떻게 됐건 간에 이런 지금 원화의 추세, 엔화의 추세가 현재 정도면 유지하면 근데 이게 좀 만만치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엔 재정한 일이 1,000원 넘었었잖아요. 오늘 현재 보면 960원 수준일 거냐? 그래서 약간 고점에 내려왔고요. 네. 원달러도 약간 고점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보다 12월까지 어떻게 되느냐 그 방향성에 따라서 4분기 이익도 그렇게 좀 예를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 정도 아마 그 실적 시즌에 관한 전반적인 그 포인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지금 핵심 포인트가 네. 이 TPP 오늘 네, 그거 좀 말씀드리고 요거를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TPP 말이 나온 김에 TPP 네. 좀 말씀드리면 네. TPP는 이거죠. FTA랑 TPP랑 차이를 좀 아셔야 되겠는데요. 원론적부터 말씀드리면 FTA는 양자간 그리고 TPP는 다국 간에 이번에 벌어진 거가 되겠고요. 어떤 분이 야 한국과 EU도 FTA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EU나 아세안 같은 건 한국과 공동 경제 체제로 가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12개 나라가 하는 건데 결론이 이거죠. 사실관계 확인드리면 대한민국이 지금 TPP 들어간다 얘기하는데 그건 넌센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4, 5년 내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 없다?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TPP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는 어떻게 되냐면 12여 년에 걸쳐서 GDP의 마이너스 1에서 2% 정도 감소 효과.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대외경제정책연구가 그리고 통상 산업부 부서 있잖아요. 나라에서도 이미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가 꼭 좀 애매하긴 한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에 따라서 이번에 TPP 들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섬유도 아니고 자동차 부품도 아니고 그래서 가장 뜨는 나라는 베트남이다. 그래서 베트남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 왜냐하면 미국과 베트남 이미 그 국교는 20년 전에 수교를 했으나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는 철천지 원수예요.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원수지 원수. 원수잖아요. 전쟁은 10년을 넘게 했으니. 아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미국 역사상 태어난 태생 이래 외국 가서 전쟁에서 진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베트남에서 졌잖아요. 졌죠. 예, 도망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 사이가 서먹서먹해요. 예. 근데 이번에 베트남이 이번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가 베트남이 들어가고요. 브루나이도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미국과 거의 같이 맞먹고 같이 그 안에서 같이 해보자는 것은 베트남을 활용한 생산기지의 역할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도 베트남, 호주도 베트남. 그러나 일본이나 베트남은 특히 원조를 상당수 상상 이상을 많이 했어요. 베트남에. 그 베트남이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껄끄러운 관계 그것 때문에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했던 거고 그동안 지원도 많이 했고요. 특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베트남이 예전에 보트피플 많이 썼잖아요. 네네. 보트피플 기억나죠? 네. 보트피플 제일 많이 받아준 나라가 또 호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베트남 별로 없잖아요. 근데 네. 보면 베트남이랑 그 호주는 워낙 아마 제가 알기에는 정확한 건 수치는 아닌데요. 이민자 있죠. 그래서 베트남의 각국에서 아마 베트남 호주 쪽에서 베트남 사람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베트남은 그런 쪽에서 생산 기지 역할 그런기 때문에 오늘 뭐 의류 회사들 오늘 한세 실업이나 이런 것들 네. 물론 윗골이 많이 달렸을 겁니다. 은봉이지 장대은봉. 장대은봉 나는였나? 네. 보면 분명히 호재는 호재인데 그쪽이 네. 좋은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세 실업이 나와바를 했다 그러면 이제 수많은 미국이나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호주 다국적 기업, 일본은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일본의 대기업들, 의류회사들 이런 데 있잖아요. 베트남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베트남의 나라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서양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상당히 교육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교육 수준도 높고 문화도 상당히 서구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플로리스트가 그 꽃이나 이런 거, 테이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차 문화. 이렇게 베트남 뜬 거가 불란서 때문에 그렇거든요. 프랑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 식민지도 잘 당해야 돼. 아, 그렇죠.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두운 과거가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그 베트남의 사업을 간 사람들이 의외로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만 이제 관시라고가 뭐 그 중국의 관세는 유도안이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단점이 있겠지만 일단 그래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렇게 있죠. 그 요번에 원산지에 대한 그 경위 원산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품 쪽 하는 회사들 그런 건 상당히 좀 어려움을 붙일 측면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오히려 오늘 받은 느낌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 갖고 있지만 이제 환율의 효과가 뭐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TPP 때문에 빠졌던 건 약간 개인적으로 논센스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논센스라고 보고 있고 또 반대로는 한세 실업을 절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세 실업이 오른 것도 좀 논센스다. 그런 생각을 일단 갖고 있죠. 아, 오셨어요. 네. 네. 우리 네. 훈이 가자. 훈이 가자. 네. 이거 요즘 아... PN이 때문에 안 좋았던 훈이 가자. PN이가 네. 좀 과하네요. 아, PN이 바로 지금 얘기해주세요. 오늘 뭐 네. 시황 잠시 얘기했으니까요. 네. 일단 전기차가 우리가 저기 얘기한 지 꽤 됐잖아요. 네. 전기차가 그때 대세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과한 것 같아요. 오늘. 네. 일단 기술적인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는데 네. 오늘 좀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네네. 꼬리가 길게 나오고 네. 음봉이 나면서 네. 거래 천만 주가 터졌어요 지금. 네. 상장 주수가 1,400만 주인데 천만 네. 주가 터져서 미온도까지 네. 올라갈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시장이 조금 급박 쭉쭉 뽑았죠. 예, 네.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거든요. 가는 거는 이제 천천히 가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네. 그게 지금 시장이 좀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좀 쏠림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좀 쉽지 예측이 쉽지는 않은데. 네. 조금 거래가 터진 부분은 조금 그렇죠. 네, 네.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사더라도 네. 좀 내려오면 사야 되지 않을까. 네. 좀 쉬어가는 과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오늘 고점에서 파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잘하신 거고 네. 고점에서 파지 못했던 분이 하면은 내일 중에는 한번 좀 팔아서 네. 조금 이제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잖아. 저희 방송 처음 방송 네. 듣고 사신 분이라면 그렇죠. 네, 그렇다면 조금 지금은 약간 좀 기술적으로 네. 중립 의견을 좀 봐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약간 머니 게임식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아서, 네, 네. 테마 그러니까 원래 이게 시작은 테마로 안 주였는데 갑자기 네. 테마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조금 이제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번 주에 좀 탐방 가신다니까요. 혹시 네. 다 새로운 거 있으면 다음 주에 좀 소개 네.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가가 충분히 반영했었는데 지금 이미. 이미 왜냐면은 네. 4,500원 거의 한 4,500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7,500원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7,000원 찍고 왔죠. 네. 네. 장기적으로는 10,000원 정도까지는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바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장기적인 얘기고. 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거래가 터진 부분들이 있어서 네. 좀 부담스럽다. 하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갔어요. 이게 근데 문제가 이렇죠. 저희 방송 이거 들어오신 분이 우리 또 후기를 잘 안 써요. 이 사람들이 댓글을 안 쓰시는 대로 들으신 분이 바로 그냥 PN이 바로 그날 쓰셨더라고. 댓글을 쓰셨잖아요. 근데 보면 이렇게 되면 기대치가 높아지면 안 되거든요. 오늘의 관심주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요새? 관심주요? 네. 바로 관심주라나요? 바로 관심주 보여주세요. 네. 오늘 바빠요. 네. 네. 바텍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텍? 예. 네. 바텍은 우리 또 이승원 교수의 동생분 다니다가 구매한 건데 본인은 알고 보면 잘 몰라. 네. 네. 바텍이 이제 바텍이 신고가 비슷하게 난 상황이에요 지금. 네. 52 신고가를 지난주에 찍었고 지금 고가놀이 좀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지금 얘네가 만드는 게 네. 3D 치과용 엑스레이 장비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많이 잘 팔리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치과에서도 지금 아시겠지만 재동생 치과 의사잖아요. 네. 치과 가족이에요 이 사람들. 네, 치과 네. 의사인데 네. 그 치과 아시겠지만 치과들이 개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이 없어요. 워낙에 많이 이제 그 네트워크 치과 쪽에서도 단가로 치고 나가고 있고 개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물론 잘 벌긴 해요. 다른 뭐 사람들은 뭐 잘 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이기 때문에 다른 치과 대비에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병원에서 경쟁력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이 시술을 잘한다더라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잘 없어요. 저는. 네. 진짜 대형 병원에 무슨 교수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어떤 치과나 이런 부분 치과를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은 가격하고요. 이제는 장비인 것 같습니다. 3D 장비를 갖다가 도입을 하는 거 가지고서 이제는 홍보용 자료로 이제 홍보로서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치과 의사 사이에서 또 한번 이제 빚내서 빚내서 치과 그 의자 하나에도 꽤 비싸잖아요. 그렇죠. 배달 하나만 좀 비싸죠. 해서 만들었는데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뭐 일단 그건 그들만의 그들의 이제 의사들의 이제 고민이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냥 일반적인 엑스레이보다는 3D 엑스레이를 딱 보면은 네. 그 소비자들이 그 사진을 보면은 바로 이해가 잘 와요. 네. 그냥 일반적인 이제 얼굴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딱 얼굴을 고정시킨 지 한 바퀴 싹 돌아서 엑스레이 찍으면은 이게 평면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텍의 3D 엑스레이는 그 얼굴이 3D로 다 보여요 화면에. 그러니까 내 얼굴의 골격을 그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설명하는 사람도 편하고 보는 사람도 이해가 빠른 거예요. 여동생도 좋대? 제가 동생이 있는 곳에는 아직까지 자기 도입이 안 됐어요. 아 앞으로 성장성이 있네. 네. 그래서 그리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그 자회사 에이언스라고 있어요. 자회사 에이언스라고 있는데 걔가 하는 게 이제 그 이미지를 찍어와서 그거를 이미지를 이미지 디텍터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센서 이미지 센서라고 하죠. 애동생이 하는 일이야. 그런데 그 회사가 자회사가 지금 3년간까지 아니지만 상당히 좀 수익을 잘 뭔가 내부자 정보 있는 것 같지 우리 아는 건 없어. 형은 아무것도 없어. 아는 것이 없어.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니, 그게 이미 레포트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회사 가치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자회사가 이제 올해 상장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일단 예정. 올해? 일단 제가 올해로 알고 있어요. 올해 어떻게 상장하지? 그러니까 빠르면 올해.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그 자회사 상장 가치에 대한 지분 가치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봤을 때 바텍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훈 교수다 종목. 오늘 좀 빨리 간단하게 하자고요. 오늘 종목이 종목이 할 만한 게 한양 하이타오. 한양 하이타오. 목술 회사야? 아 근데 이 BW가 행사가 되긴 했는데 86만 주가 최근에 뭐 듣보잡인데 이거 뭐 갑자기 근데 무시할 수가 없어 이런 게 올라가니까 이제 한 15일 정도까지 상장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한양하이타오가 지금 뭐냐면은 이제 저것도 해요 그 엔터 사업도 해요 한채형 들어갔습니다 천정명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한양하이타오가 한양 E&M을 통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저걸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에서 보게 되면 한양하이타오가 하는 일은 뭐냐면 CCTV 제조예요. CCTV 제조인데 얘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그 화장품과 관련돼서 중국 화장품 쪽으로 유통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름아름 하고 있는데 해외 직구 온라인 하이타오 글로벌 한류관을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있는데 이것도 이게 야금야금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1매출 2억 나와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얘기 아저씨. 그 첫날 이벤트 했을 때 16일 날 그 9월 달이었나요? 9월 달 16일 날 그 이벤트 한 날이 오휘, 숨 뭐 이런 거 비욘드 리치 뭐 비욘드 헤라 비욘드 그다음에 이제 네이처 리퍼블릭, 뭐 뉴이트리 뭐 이런 브랜드들이 올라갔는데 그날만 이제 한 5억 나오고 평균적으로 한 2, 3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요 한양 하이타워가 어쨌든 간에 온라인 역직구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중국 하이 이름도 하이타워야. 이름도 하이타워. 중국 애들이 발음하기 쉽잖아요. 하이타워. 그래서 요게 지금 보게 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26일 날 모바일에 베타, 그러니까 9, 8월 달에 나왔었고 그 이후로 실적이 일단 찍힌다라는 그런 얘기가 그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흐름에 대한 쪽이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어디다가 콘텐츠까지 하네. 이 친구가 요새 교세도 요즘 아주 잘해서 전문가가 됐어. 네, 그래서 한양 E&M이라고 그런 것도 있어서 실적으로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실적 시장에는 맞는 쪽. 어제 그 탐방 다녀오신 분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아, 너 탐방 갔다 왔어? 예. 네. 어제 탐방을 했는데 자르고 잘라가지고 탐방도 다 안 받아주거든요. 인원 제한하거든요. 자르고 잘라서 10명을 잘랐는데 운대가 헤지펀드에서 오고 운용사 자문사 다 왔다더라고요. 아니 다 오?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얘네 지금 올해 예상 일단 예상인데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 올해 300억 정도 영업이 300억 정도 예상한다 하더라고요. 아 영업이 이게? 그러면은 300억에 퍼 20배 주면 시가총 6천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3천이 안 되니까 2천억이나 지금 시가총액. 그렇게 따지면 뭐 3배 게임인데 뭐 일단 그거는 지금의 추세가 그대로 갔을 때니까. 아니 그 올해가 300억이 아니고 내년에 300억. 일단 올해 300억 얘기하더라고요. 무지하게 싼 거네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싼 거니까. 그러니까 하이타워. 하이타워. 나는 하이타인 줄 알았어. 뭐야 저거 잡주가 다 있어 이랬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안 빠지잖아. 무지하게 좋더라고 내용이. 아, 저도 오늘 좀 작게 하겠는데요. 좀 섹시한 거,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섹시한 거. 아, 그래요. 내가 내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줄 몰랐어. 하나 테크인 이런 거 하려고 하나 테크인. 아니, 아, 에라이즈 넥소즈 양반이지. 하나 테크인 같은 거 빼고. 포스텍. 포스텍. 내가 태어나서 자회사를 봐야 돼요. 포스텍. 자회사 있어. 예, 네, 그 비행기 걔가 비행기를 하는 거야.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네. 근데 보면. 포스텍 아마 형님 증권업계 들어오시고 처음 관심 갖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얘기할 때마다 포스텍을 내가 올 초에도 했어요. 그때 올 초에 드론에 미쳐있을 때 포스텍이랑 한국항공우주 아슬 얘기했어요. 방송에 같이 했는데 그때도 제 잠옷이 걷다 하는 거지 하기 뭐래 그랬거든. 수준이 너무 떨어졌는데 주가는 항공우주는 졸라 올랐어요. 근데 포스텍은 오른 게 없네. 근데 보면 나의 같은 뜻이 있는 놈들이 있는 거지 어깨. 한국투자증권에서 레포트를 냈네. 한투에서? 어. 감출 수 없는 방산의 매력. 그래갖고 사실 오늘 시간이 되면 채널K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레포트를 소개하려고 그랬어 내가. 너무나 눈물이 나서. 근데 왜 보면 자회사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회사. 네, 근데 이제 무인이랑 무인기 하는 거잖아요. 드론하고 하는 건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농담 삼아서 이제 미국에서 권총회사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 넷플릭스 다음으로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 세계가 똑같이 좀 일어난 현상이 우리나라만 지금 뭐 복무기간 하면 다시 들 텐데 어쩐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지상군의 감축이에요. 지상군 감축과 결국 더불어서 이걸 군사를 그래도 군비를 축소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절 생명을 하고 나서 결국 대신 뭔가 기계가 가서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잘못하면 이게 보완이 안 되거나 그러면 이게 로봇가 우리를 아군을 공격하면 좋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보면 비행기 한 대 2,500만 달러도만 이번에 FX 이런 거 그렇잖아요. 엄청 비싼 건데 그게 한번 떨어져 봐요. 그리고 사람 한번 다쳐봐 이거면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군비 경쟁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꼭 이게 아니더라도 하여튼 여러분들을 생각 이상으로 방위산업 관련 주식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시기적으로 모르죠. 왜냐하면 LIG 넥스원이 그 워낙 높게 잡아서 지금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어제 오늘 해봤자 결국은 공모가격 와 있다고 지금요. 76,000원인데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큰 도도한 흐름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방위산업 관련 얘기가 저는 맨날 이런 얘기 할 때 보면 제 혼자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엄청 얘기 많이 해요. 미국에서 군수업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이제 보잉 또 얘기 나오고, 예? 그리고 보잉 나오고 나면 항상 뭐 노스럽 얘기가 또 나오고 이런 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물론 형님은 이제 LIG 넥슨이 됐어. 근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저를 감명 주는 말들 있잖아. 저는 이제 분위기만 딱 잡으면 우리 이 교수라 우리 송훈이 과장님께서 타이밍을 잡잖아. 근데 제가 말했던 것 중에 항상 기억나는 게 얼마 전에 기억나는 게 있어. 두 분이 같이 한 건데 제약에서 한미약품이나 셀톤이 있으면 아래 존만한 애들이 쫙 올라서 수익 내더라. 그런 게 있고요. P&E 솔루션 할 때도 제가 P&E 기억 처음에 못했지만 왜 기억나냐면 물론 이게 하면 삼성 SDI나 LG화학이 바람 잡죠. 그것도 큰 테슬라 형님의 같이 가면서 분위기 쑥 잡지만 실제로 돌격해서 더 먹는 놈 P&E가 먹다는 얘기죠. 아 그래도 SDI도 50% 올랐어 이번 시장에.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보면 절대 이게 핵심은 아니야. 주도는 아니야. 주도 한다면 하나테크니나 하나테크니나 뭐 하나그룹이라든가 그리고 저희 뭐 앞서 LIG 넥스원이 분명히 있어. 왜냐하면 근데 중요한 건 LIG 넥스원이나 이런데 납품하는 거 제일 큰 회사에서 하는 거 퍼스텍이야. 퍼스텍 혼자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납품하는 앱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더 수익 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 근데 이제 이미지 자체는 저 개인적으로 잡주거든 이게요. 이미지는 잡주야 저한테. 딴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딱 이런 거 싫어했거든요. 매번 뭐 테마로 엮였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 그게 그 대표적인 개잡주가 뭐였냐면 산성 지금이야 다시 잡주로 반열로 다시 들어갔지만 산성 LNS가 대표적인 케이스였거든. 내가 산성 LNS가 화장품 할 때 걔만 커버리지를 안 했던 게 뭐였냐면 야 씨발 무슨 산성이가 무슨 화장품을 해 개새끼들. 그거였거든. 왜냐면 산성이는 원래 골판지 만들어 매출을 아직도 요즘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작년에 막 한참 할 때 산성이 들어가면 사이트가 두 개로 나오잖아. 화장품 말고 골판지 딱 나왔죠. 네. 사이트 기억나죠? 지금이야 골판지가 없어졌지만 없어졌어 이제? 네. 그게 골판지 회사였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그놈의 자식이 뭐 바이오 한다 그랬다가 리더스 피부과 엮여갖고 된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참 사람 팔자 시간 문제고 주식 팔자 시간 문제인 게 뭐냐면 상장이 그렇게 개잡주라도 늘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골판지가 또 매출이 그렇게 뭐 크게 적자 보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한번 말은 되지. 골판지 맨 처음에 산성이 붙인 애들이 어떻게 붙였는 줄 알아요? 택배 물량도 그러니까 택배 골판지가 된다. 그 맨 처음에 산성이가 움직였다 그래서 그것도 그거 보면 38년대 보면 예전에 네. 그 뭐 있잖아 저기 뽁뽁이랑 그 뭐지? 그 하얀 거 뭐야? 하얀 거 그 플라스틱 스티로 뭐 스티로폴에 그냥 예. 그 환경 문제 때문에 골판이 예. 많이 쓴다고 해갖고 예. 그 충격 완화 골판지 얘기했던 예. 거잖아. 18년 전에 맨 처음에 산성이 움직일 때 뭘로 움직였냐면은 뭐 되면은 골판지가 많이 팔린다는 거야. 산성이가 맨 처음에 그걸로 움직였다. 그래서 맞아. 내가 10년 20년 전에 저 개잡주 저 개잡주 저거 맨날 바이오 한다 그러고 뭐 한다고 했냐면은 옛날에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이 지금이야 그렇지. 뭐저 뭐야 뭐 바이로메드 뭐 이런 거지만 그때는 마크로젠하고 산성이었거든. 그렇지. 그래서 산성 LMS였거든. 저놈부터 말하면 저는 이거죠. 근데 그 퍼스텍 같은 게 진짜로 만약에 그게 매출이 진짜 엮이는 거라면 그런 게 진짜 초대박 나는. 아 매출은 이 회사의 거의 절대 다수가 두 군데로 가. 하나테크니이랑 내가 레포트는 봤어. 하나테크니이랑 LIG 넥슨에 납품하는 거야. 근데 근데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번에 좆대 버렸잖아요. 뭐가요? 그 항공기. 아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데 절대 좆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무슨 공격? 항공기 사업 좆됐잖아 지금. 에이 근데 말했지만 난 그거는 그것 때문에 그거 회사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면 계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하고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 그 항공기 사업의 카이 그거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안 하겠다라고 그랬어 얘네가. 우리 못 하겠다. 걔네가 1조 7천억 내기로 했거든.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프로젝트가 좌절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1억부터 몇 년 나왔던 얘기라니까. 그래서 그건 내가 뭐 어떻게 나한 얘기고 중요한 거는 이거죠. 제가 지금 또 말하는 게 핵심이야. 항상 저는 제가 말한다고 주가 안 올라. 안 올라. 근데 제가 얘기하면 한 두 달 내에 우리 이효수랑 훈이 과장님이 퍼스텍 얘기할 날이 올 것 같아. 아니지. 그때 적극적으로 사라는 얘기야. 전기차는 1년 있다 얘기했지. 아니 그러니까 3년째 내가 임시였지. 그러니까 언제 이야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밑밥을 깔아두는 거지. 깔아두면 이제 내가 이제 아휴 듣보 이러면서 이제 쭉 있다가 전기차 당영이 형이 얘기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때 찾아보지. 아 그러니까 이러다가 있다가 어느 갑자기 두 명이 말할 때 적극 그 언제 사? 바로 그날 사야 돼. P&E가 멈칫하면 안 돼. 깜짝 놀랐다. 깜짝 요즘에 김성훈 과장 빨 좋아. 힘 좋아. 그러면서 현대엘리베이터 그냥 만회해 주는 거로? 아, 현대엘리베이터 만회해 준 거지 현대엘리베이터. 더 이상 얘기하지도 마.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어. 끝났어. 엔드 오브 스토리야. 마지막 하나만 하면 될게요. 네. 잘라버려야지. 현대는 그거 루머가 도더라고요. 미역인 루머이긴 한데 미역인 얘기하지도 마. 아, 근데 이게 좀 그게 이게 유증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니 하지 말아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자, 근거 없는 얘기하면 잡혀가. 그리고 일단은 끝났어. 흔들릴 때는 의미가 없었어 이제. 왜냐 P&E로 모든 게 해결됐어. 주식 그렇잖아. 결국은 돈 못 넘지 악덕이지. 그잖아. 아니 근데 이거 아니, 그거만 얘기해 줘요. 이거 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적에 문제는 없어요? 실적은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럼 됐지 뭐. 근데 딱 하나. 현대상선. 근데 그거는 아 이건 진짜 평생 그랬잖아. 평생. 4년 동안 했거든요. 4년 동안 그래서 4년 동안 현대엘리베이터의 실적은 계속 우상향했는데 4년 동안 주가는 우하향했어요. 그게 작년에 멈췄거든요. 작년에 멈췄어요.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봤던 거고 현대상선에 더 이상 반펀주겠다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회사에서도 부인했었고 한번 이번에 BW도 참여를 안 했으니까 그 부분에 신뢰를 줬는데 근데 이번에 다시 또 현대상선이 다 이번 주에 추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현대상선이 주총을 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 현대상선 지분율이 문제가 뭐냐면 저기가 갖고 있잖아요. 또 몽구 형님이 갖고 있잖아. 현대건설하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증자를 했는데 걔네가 참여하고 얘네가 안 해버리면 뺏기거든 회사. 어쩔 수 없이 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이겠지 뭐. 아, 하여튼 그 하여튼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여튼 현대상선은 하여튼 그 현대그룹 머리 아프게 했는데 어찌 됐건 이번에 또 그 추석 맞이해서 10월 달에 워낙 그 예정이 잡혀 있잖아요. 언젠가 남북 그 네. 이상가족 만나시니까 그때면 또 좋지 않겠냐는 생각 갖고 있고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해서 좀 짧게 사정에서 오늘 짧게 마감하였고요. 혹시 오늘 못 들은 얘기는 또 내일 우리가 또 성우님을 또 모시고 방송하잖아요. 괜찮을 이렇게 해서 통해서 하니까 그때 또 나머지 자세한 얘기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